잠언 15장 19절 925쪽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로 데려가, 정직한 자의 길은 데려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자유함 가운데 예배하고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영혼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고 저희의 심령에 이미 주신 자유들을 복음 안에서 한없이 누리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저에게 성실한 마음과 그리고 부지런한 삶을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지키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들을 살아들여서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 행복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주님의 그 모범을 따르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특별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르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 사람,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출발 자체가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기 사랑의 욕구는 처음에는 적극적인 명령을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심령이 죄에 그 지배될수록 이 내면의 욕구는 보다 적극적인 즐거움을 자기에게 제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부지런해진다는 거죠. 게으르던 사람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때문에 이 게으름은 평생 우리들이 싸워야 할 적이에요. 그 게으름의 심각성이 꼭 그 원망의 심각성하고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게을렀던 것들에 대해서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본 적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매우 뛰어나신 분도 그런 죄를 깊이 인식하면서 그 가슴 아파하며 회개한 적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죄가 위험한 거예요. 그런 죄가. 그래서 그 경계받지 않는 죄,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파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일으킨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아주 굉장히 짧은데, 여기 아주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있어.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테론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대꾸법이거든요. 히브리 문학에서 평행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게으른 자가 나왔으면 누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지만 정직한 자의 길은 뭐 대로다.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 그 울타리하고 대로하고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대꾸법의 원칙에 전혀 안 만져요. 그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야샤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복수인데 야사르가 뭐냐면은 업라이트 영어로 똑바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른 거. 그게 기묘한 거죠. 이미 이런 병행법을 적용하는데 어떤 해석이 가미 됐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아주 재밌어서 제가 직접 히브리 성경에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말이죠. 이렇게 나와요. 게으른 자, 여긴 한 사람으로 나와요. 게으른 자의 길은, 이래나, 길을,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 그거는 맞게 번역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한 자의 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정직한 자들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두 개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단어는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게으른 자의 길, 그거는 히브리 말로 데레크라는 단어고, 뒤에 나오는 정직한 자의 길은 오라흐라는 단어인데, 차이가 뭐냐면, 데레크는 정식적인 길이에요. 정식적으로 난 그런 길이에요. 뭐라 그럴까? 도로고, 오라흐는 그냥 통행로예요, 통행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데레크가 영어의 way라고 한다면, 오라흐는 영어의 path예요, path. 통행로. 그리고 데레크는 큰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나오냐면은 데론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셀룰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살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살랄은 뭐냐면 이렇게 원래는 높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보았다고 하는 사닥다리. 예, 그래서 그 하늘까지 맞닿아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그 사닥다리 있잖아요. 그 술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딱한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 수수께끼 같은 단어인데 아마 여기에서 왔을 거라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하이웨이예요. 하이웨이. 그러니까 대로 큰 길, 왕이나 다니고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여기 오뚜기 식품에서 들어오는 길도 길이고 인도권 가는 길도 길인데 고속도로도 길인데 그거는 다르잖아요. 고속도로는 그래서 막뭐 양쪽이 뭐좀뭐한뭐뭐 8차선 10차선 되는 그런 도로라 이거 그런 게 하늘까지 이렇게 단 닿으니 하늘까지 닿아 있으니까 이 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리다라고 하는 이그 살랄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왔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돼서 이제 시편에는 이 시편 요 시편이라고 하는 건 시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래서 이 시편이나 잠언 이런 그 시가서에서는 이 살랄이라는 단어가 길을 내다라는 말로 동사로 사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 셀룰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동분사 여성이에요. 수동분사 여성. 그러니까 누군가가 쭉 치켜들어서 하늘로 길을 냈는데 그렇게 길냄을 당해서 만들어진 대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게으른 자의 길, 그큰 길이야. 그래서 그 길로 이 길이 탁 정식 도로라서 걸어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게으른 자가 걸어갔더니 뭐가 나와요? 가시 울타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올바른 자, 정직한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곧은 올곧은 자의 길은 처음엔 어때요? 작은 길이에요. 그냥 통행로 같아. 그런데 조금 들어가 보니까 그다음에는 하늘을 향해 맞닿아 있는 것 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짐을 당한 쫙 뻗은 길이 그 하늘을 향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묘사가 정말 그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넓은 데는 사람들이 많고 친구도 많고 해서 대로 여서 사람이 빽빽하게 걸어가는데 그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근데 그거는 다 걸어가고 나면 그 길은 사실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쭉 하늘로 맞닿아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아까 말씀드린 길은 처음에는 그럴듯해서 들어갔는데 가고 나면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낭떠러지기와 심판받는 곳이 나오는 그런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그 시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지금 말씀드린 거를 기록을 하면 한 페이지의 기록을 해도 다 못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니까 시 속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압축이 되어서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의미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고 가시 울타리라는 건 아니에요. 가시 울타리 같다 얘기죠. 가시 울타리를 보신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지만 뭐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 적이 있어도 그렇게 눈여겨볼 일이 없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건 보셨죠? 철조망은 보셨죠? 철조망을 막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데. 그죠? 예. 네. 그런 거 보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게으른 자의 길, 넓은 길. 게으른 자의 넓은 길은 가시 울타리를 쳐 놓은 것과 같고 해석을 하자면 게으른 자에 들어서는 그 길, 걸어가는 그 길은 처음에는 큰 길이지만 가고 보면 그의 인생길은 가시밭길과 같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 혹은 올바른 자의 길은 처음에는 작은 통행로 같지만 그러나 한참 걸어가면 그 길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늘에까지 닿도록 만들어진 하이웨이와 같으니라. 그런 얘기거든요. 하이웨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의 삶의 선택이 뭐냐면은 눈에 보기 좋고 쉽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여기 데레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길도 의미하지만 암시적으로 인생길을 의미할 때. 그러니까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인생길이 어떠하였더라 할 때에 그 데레크예요, 그게. 나그네 길이 어떠하였더라. 그럴 때 그 길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택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특별히 자신을 사로잡을 가치가 있는 꿈이 없어요. 근데 꿈이 있어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꿈이 있어도 그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그 추상적인 꿈을 실현할 구체적인 생활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사람의 꿈은 그야말로 드림일 뿐이에요. 그 드림이 단지 드림이 아니라 비전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소목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자신을 매진하게 하는 거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그 육신적인 예를 하나 들고 좀 고상하게 영적인 은혜가 되는 예를 하나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가끔 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담대하게 목사님 저 시집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 대담하게 말이지. 그 벌써 이미 그 상당히 그 혼기가 지나갔는데도 말이지. 그때마다 제가 그래 흔쾌하게 그래 그러죠. 주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래 그러자. 그 대신 나하고 약속을 해라. 세 가지만 약속하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마. 이게 뭐냐면 첫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늘 상냥하고 친절해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편하더라도 그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잘 입고 다녀라. 근데 첫 번째는 반쯤 지키고, 두 번째는 30%도 못 지키고, 세 번째는 가장 못 지켜요. 그리고는 그냥 꿈을 꾸는 거야. 내가 이제 내년에는 정말 진실한 신자인 형제를 만나서,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젠틀하고, 그리고, 그저, 뭐, 남들은 그저, 외모는 아무래도 좋아. 신앙만 있으면 돼. 그렇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난둘다다 했어야 돼요.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다 살아. 근데, 그 며칠 안 가. 그리고 다시 또 폭탄 맞은 머리를 하고 나타나. 그리고 폭탄 맞은 머리에다가 몸빼 같은 바지, 그 국민군 같은 그런 말이지, 복장으로 말이지. 이게 뒤에서 보면 형제인지 자매인지 알 수가 없어. 그거는 지상 최대의 교만이에요. 자기가 그 원판에 뭘 믿고 그러는 거지? 그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형제를 만나서 진짜 그 외모도 출중하고 그런 신앙도 좋은 그런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내년쯤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드림이에요, 드림. 비전이 아니라 드림이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거를 폭탄 맞은 머리로 입증하는 거예요. 좀더 은혜가 되는 예를 들도록 하죠. 이번에는 그 특별은총의 차원에서 자매가 많이 상했을 테니까 형제를 예를 하나 들죠. 설교를 듣고 나니까 어느 한순간에 아주 분명하게 가슴에 다가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진짜 신자 되고 싶은 거야. 진짜 내가 예수 왜 믿는지를 몰랐는데 참된 신자 되는 게 인생의 목표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나이 많아서 늙었을 때에는 마치 그 어떤 소년이 큰 바위의 얼굴을 그리면서 일평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큰 바위의 얼굴이 돼서 비록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과 찬란한 명성은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깊이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마지막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어. 그러지. 근데 그런 그리움이 늘 있어.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정말 참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너 꿈이 뭐냐? 그러고 물어보면은 한참 생각하다가 뭐라고 대답하면 이 분위기에서 가장 뜰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뭐 나는 뭐 하고 싶어? 막 이런 느낌. 나는 참 신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야 정말 놀랐구나. 어? 아 진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조금 이따 충격을 또 받아. 아,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그 왜 그러면 참 신자가 된다 그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분위기에선 그 대답이 멋있잖아. 그리고 뭐냐면 향수 속에 그리는 거야. 향수 속에. 응? 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물 눈에 보이네. 색동원 입고 돌아가고파 가고파. 그리고 눈물이 쭉 흘리는데 그건 뭐예요? 그냥 그립다는 거지. 그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내 고향 남쪽 바다 다 벌써 흙 갖다 부어가지고 다 묻어버렸는데 어? 그 파란물 누렇게 변하고 어? 색동원 입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민 갔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으니까 그건 영원히 비전이 아니라 그냥 드림으로 남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진실한 신자가 되는 것이 정말 목표라면, 금년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걸 이루는 금년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군사학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을 치를 때 대목표가 있고 소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이 뭐냐면 소목표는 반드시 대목표를 성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해요. 어? 그 전쟁을 해서 지금 막 싸우는데 여기에 막 적군이 내려오는데 갑자기 막 저쪽으로 가서 대포를 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도 이런 대포 있다는 거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그러다가 저쪽에 쳐내려와서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의 폭격은 여기 전쟁의 목표에 기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목표는 반드시 큰 목표를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드림과 비전을 갈라놓는 중요한 차이점이라 해야죠. 근데 게으른 자는 꿈은 꾸어. 근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삶의 목표, 구체적인 이달의 목표, 구체적인 오늘의 목표, 이게 없어요. 왜? 힘드니까. 그 이유예요. 어? 아니, 간단한 거야. 이제 설교 끝이야, 이제 이건. 아니 뭘 더 설명하느냐고 게으른 사람한테. 어? 뭐 그거는 그리워해. 꿈꾸는 데는 돈이 안 들어. 힘이 안 들어 꿈꾸는 거는. 그리고 꿈꾸는 건 또 즐겁잖아.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내가 최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공부해야 되겠다. 시리즈 몇 개는 내가 터득을 해야 되겠다. 그래, 이달의 목표는, 내 이달 안에, 죄와 은혜의 집의 교리 시리즈를 내가, 독학을 해서,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내 영혼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고, 이,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시야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금주의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테이프 두 개는 듣고, 뭐 시험에 관한 책을 읽어야 되겠다든지. 그럼 오늘의 목표는 그냥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이런 나의 계획에 은혜를 주시도록 열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근데 이게 모두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고 땀 흘려야지만 성취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는 아무런 희생도 요구하지 않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는 우리에게 땀을 흘리라고 요구하고 눈물을 흘리라고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를 쏟으라고 요구한다고. 게으른 사람이 그걸 왜 하느냐고. 그리고 핑계대는 게 뭐야? 밖에 사자가 있다. 그 목표 세우면 큰일 나.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야? 힘드니까. 힘드니까. 누가 힘든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설득하면 그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속내를 제가 딱 까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단 힘 안 드는 게 더 좋다. 그럼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내 배다. 빌립보서에 나와. 저희의 신은 저희의 배요. 그 배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bowels예요. 창자라고, 창자. 그 왜 그 창자가 이게 나왔냐면은 이 그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그 문, 그 히브리 사유의 문맥에 있던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모든 영혼의 좌소가 이 창자에 있다고 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 하나님은 저희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어떡하죠? 아주 무대뽀요. 말에 있어서는 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삶과 모두 엮어서 그 사람이 논리적인지를 보면은 무대뽀요. 앞에서 아까 입증됐잖아요. 아니 왜 안 해? 목표를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목표를 세워야지. 왜 안 세워? 금년의 목표 뭐야? 없어. 왜? 안 세웠어. 이달의 목표는 뭐야? 없어. 왜? 안 세웠지. 내일 목표는 뭐야? 없어. 왜? 안 세웠어.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세워? 왜 목표를 안 세워? 힘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지 영광을 받으셔. 그럼 뭐야? 싫다니까.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의 정체예요. 근데 그런 길을 걸어가면 처음엔 굉장히 쉽죠. 오늘 당장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 비웃고 막 이러고 가도 여러분 대해서부터 또 게으르게 살잖아. 당장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 멀어서 돼. 아, 그럼 가까운 교회 나가, 여러분. 아우, 교회가 동네에 없어서. 그 어느 동네인데 교회가 없어. 내가 한번 가보게. 내가 가서 교체교회 세워줄게요, 여러분. 그럼 이제 핑계를 대겠죠. 아, 있는데 뭐 교회가 감리교라서. 감리교도 괜찮으니까. 가서 새벽기도 딱. 그럼 뭐가 어째. 그게 다 뭐냐 하면 사자가 있어요. 그 얘기라고. 그걸 다르게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방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빈 방에 가서 기도해. 아, 우리 단칸방인데. 그럼 마루 있잖아, 마루. 응? 아, 마루는 추워서. 그러니까. 불 피워! 불 피고 해! 아,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유지비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끝없죠. 그게 사자예요. 그걸 뭘 논쟁을 해요? 정체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당장 말씀을 들으면서 아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진짜 몸이 약하고 그러면은 좀 더 자야 되죠. 더 쉬고 그래야 되는데 건강하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잠도 덜 자고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 왜 그렇게 퍼질르게 자요 그래? 그건 죄 짓는 거라고. 그 순간에, 그 잠자는 시간에 죄를 짓는 것보다는 퍼질러서 자는 게 낫지.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과 눈 감고 자는 것 사이의 그 격차는 비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잖아요. 내 대학의 선생으로 있을 때 내가 맨날 막 쥐잡듯이 잡았어요. 건강한 녀석들이 6시간 이상 자는 거는 그 범죄하는 거다 말이지. 응? 그리고 뭘 하겠느냐. 근데 오늘 그렇게 자극을 받고 나서 굉장히 아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 그런데도 하나님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꼭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기도하고 가. 그 뭐야? 어떻게 부지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니 구체적으로 세워요. 아니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살 거야? 그게 뭐야?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뭘 할 건데 그걸 세우고 도와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내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잠을 좀 줄이고 살 테니까 건강을 달라든지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낭비했는데 그런 걸 내가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내 잡지 보고 테레비 보고 그런 시간 내가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욕망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아무 목표도 없이 도와주세요. 근데 또 부지런히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 일주일 살고 나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도와주셔도 안 도와주신 것 같고 안 도와주셔도 또 도와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와서 또 회개하는 거야. 이게 뭐야? 설교를 엔조이하는 거예요, 이게. 어? 아, 그렇게 세워요. 그럼 게으르게 살았어요? 그럼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죠. 그렇습니다. 뭐가 어디가 게으르게 살았는데요? 예? 다 그랬어요. 잠이 너무 많습니다. 쓸데없는 바보 상자에 앉아서 시간을 하루 없이 보냈습니다. 영적인 유익도 하나도 안 되는 책 붙들고 독서랍시고 낄끼덕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치, 그 시간 낭비한 거죠. 그러지는 않고 이른 새벽서부터 밤까지 죽어라고 땀 흘리면서 살았는데 마치 무늬 돌적이 위에서 돌듯이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게을렀다고 말할 수 없는데 영적으로는 게을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단절할 것이냐? 아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 일주일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안 도와주셨는지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명백할 거 아니야. 그럼 회개도 분명할 거 아니야. 그럼 회복도 분명하고 그럼 이제 어느 길은 안 걸어가고 어느 길은 가야 될지 선명해질 거 아니야. 그래야지 성화의 진전이 있지. 우리 뭉통해가지고 부지런히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눈물 찔끔찔끔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간다 이게. 테레비 한 편 보고 나면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건더벌돌로 사는데 또 주일 오후 예배 딱 시작하는데 부담되는 게으름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참 그거구나.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불결한 삶이에요. 그래서 아, 이 돼지가 씻었던 구덩이로 다시 돌아가고 개가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삶을 안 고치고 게으름에 관한 시리즈를 몇 번까지 감동을 듣는지 한번 감동을 받는지 한번 실험해 볼까요? 근데 그 금년 한 주 50주 동안 게으름 시리즈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을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도전이 되고 집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 말씀에 부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미각이 상실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삶의 미끄러짐, 마음의 미끄러짐, 그것이 결국은 말씀의 미각에서 그를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삶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리즈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럼 뭐 구체적으로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가지 마. 그렇게 가지 말고, 아니, 딱 부러지게. 뭐가 게을렀는지, 게을렀다고 회개했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게을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작정을 하고 가라고요. 계속 남아있어서, 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교할게요. 6시에 와서. 한번 또 합시다. 될 때까지. 그래야지 성화의 진전이지. 누가 그래? 요새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아, 게으름 시리즈에 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하여튼 모르지만 오후 예배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주여.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른 자는 넓은 길을 택해. 그래서 걸어가는 삶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시름도 없어요. 편안해요. 죄죽임의 고뇌도 없죠. 그저 안일하죠. 그렇게 걸어가요. 근데 그 나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걸어가는 동안에 게으른 자들이 빠지는 모든 위험에 다 노출되고 그 위험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게으르면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게으르면 어떻게 되죠? 또 게으른 사람들일수록 또 먹는 것에는 굉장히 그 부지런하잖아요. 열정적이죠.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니까 심각하게 이 몸이 비대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몸에 각종 이상들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 10kg 정도만 체중이 불어나면은 핏줄이 수십 킬로를 이어야 돼요. 수십 킬로 넘을 거예요. 수백 킬로 될 겁니다. 그 핏줄이 만들어지면서 심장은 능력은 똑같은데 그것을 피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환기계통 이상이 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하여튼 모든 만병에 이제 그 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는 우선 그다음에 지정의가 있죠. 의지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매우 나약하게 되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를 하고자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까지만 하고 하기 싫어지면 안 하는 거예요. 뭘 맡겨줘도. 그건 노력하는 게 아니죠. 그건 자기 좋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운동을 한다 그러는데 힘이 들다는 느낌이 들 때 그만 돋버리면 그 운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뭔가 힘이 붙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 한계를 넘어서 해야지만 뭔가 건강에 좋은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안 해요. 마찬가지로 의지적으로도 그런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의지 박약아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신념에 불타는 거 본 적 있어요? 신념, 어떤 신념, 가치 있는 신념에 불타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 가운데는 없어요. 근데 딴 거에 불타. 정욕에 불타는 거죠. 의지는 그렇게 되고 정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패하게 돼,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게으르면서 자기만을 위하려는 적극적인 이 죄에 대한 욕망을 갖는 거죠. 지성은 어떻게 돼요? 게으른데 게으른 사람은 책을 읽어도 부담 없는 책만 자꾸 택해요. 만화책, 그다음에 일간 스포츠. 무슨 뭐 연예계 뭐 얘기 이렇게 시시껍질한 이야기들만 좋아하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러면서 막 헤들어가는 이 그 몇 페이지만 읽고 나면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그 논리적인 그런 책들을 게으른 사람은 안 읽으려고 그런다. 지성적으로도 그 게으름이 지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논리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편한 것을 택하게 만들어요. 정보처리학에서 오토마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르면 소리가 난다 이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지적으로 부지런하면 이게 이걸 누를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날까? 그리고 열어보기도 해요. 아, 여기 추가 달렸는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연결이 돼서 누르면은 이게 밀치면서 여기를 때리니까 이게 이 속에서 울려서 이렇게 퍼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이걸 누르면 소리가 나더라. 그것만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숫자를 A, B, C 그리고 입력하면 3, 4, 5 탁 튀어나오듯이 그런 오토마톤적인 기능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이렇게 그 살아가는 데만 불편이 없으면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는 이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자체가 게으르니까 그것이 인격의 3요소인 의지와 정서와 지성에 모두 영향을 주면서 자기 발전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그래서 전체적인 인격이 어떻게 돼요? 불결하게 되죠. 게으른 사람의 인격은 불결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즐거움을 찾아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게으른 자의 영혼은 급히 부패해져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많이 손상되어 있죠. 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육적인 데에 게을렀던 것보다도 더 게으를 테니까. 왜? 영적인 일들에 헌신하는 일이 육적인 일에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런 게으름은 게으름은 이 사람의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지정의를 모두 지배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오염되어 있고, 부패해져 있고, 작동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 막 깊이 깨닫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하고, 탐구를 하고, 그러겠느냐고요. 안 그런다 이거죠. 그리고는, 게으름이 그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야. 이미 벌써 죄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인데 뭐 영적으로 그런 은혜의 수단에 참여한다든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거를 그 갖고 나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게으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가 들어오기가 아주 좋은 거죠. 마치 경비병 거의 없이 그냥 그 가느다란 철사줄로 한 번씩 묶어 놓은 군대 막사 비슷해. 발로 차고 계속 들어오는 거죠. 경비병을 안 세웠어요. 왜? 힘드니까. 안 세우는 거죠. 마음 지키는 거 안 해요. 왜? 아무 이유 없어요. 마음 지키면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왜 마음을 안 살펴요? 왜 마음에 이게 처음 움직임을 감찰하면서 그 교리를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간단해요. 힘드니까.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힘드니까. 항상 그거예요. 힘드니까. 뭐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힘드니까 계속.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자신의 영혼은 죄로 더럽히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여기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가시 울타리와 같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노력 안 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육체는 다 망가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인격은 너무나 불결해져 있어서, 진짜 생기 있게 아주 도덕적으로 생기 있고, 그리고 생기 발랄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갖다 놓으면, 이제는 그 티가 나는 거예요. 왜 인격이 이렇게 그 융화가 안 돼요. 예, 너무 이 게으르고 잡다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력의 차이가 아니라 인품의 차이 때문에 어느 집단에 갈 때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 감 잡으실 수 있죠? 예, 학력의 차이가 아니라 인품의 차이 때문에 일정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이 아주 그 다른 사람들이 그 견디기에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변해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제를 해도 참된 성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 이 사람 자꾸 숨이 막혀요. 뭐 죄를 죽여라, 뭐 은혜의 지배냐, 죄의 지배냐, 무슨 마음을 지켰냐, 안 지켰냐, 무슨 뭐 예배의 감격에 빠지느냐,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세계하고는 너무 용어도 다르고 막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마치 이게 자유민주주의 치하에 살던 사람이 그 공산당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데 들어간 것 같은 것 같은 그런 궐기대회 간 그런 분위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제를 하게 하려고 엮어줘도 잘 안 돼요. 시도는 하죠. 저 사람도 나처럼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면은 그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질 텐데. 근데 너무 단호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다가 자기 비슷한 사람 만나면, 하, 뭐 그냥 너무 성도의 교통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참된 성도들의 그 회중으로부터 이탈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패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영혼도, 육체도 그렇게 망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게으르게 산 사람이 직업 활동에서는 성취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택하는 길은 정도가 아니야. 항상 뭐 이렇게 사기 비스름한 거, 그런 거 쳐가지고 돈 비스름한 거, 그런 걸 얻으려고 말이죠. 그리고 법을 피해가고 이렇게 얍삽하게 살아가지고 뭔가 한 건 올리려고 하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온 육체 가운데 게으를수록 가장 게으르지 않은 신체의 부위가 딱 하나 있어요. 눈동자. 어디 건수가 없나. 나는 이렇게 비유를 잘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가만히 듣고 그러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게 있어요. 눈동자. 이게 움직이는 각도가 아주 활발해요. 이쪽 위 아래 막 움직이는. 그리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원칙을 벗어 원칙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길이 아닌 길을 자꾸 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직업에 성실히 노력은 안 하고 복권이나 몇 장 사가지고 바보같이 테레비 보고 앉아가지고 그 벼락 1년에 16번 맞을 그 확률 그거를 기다리면서 인생 역전 그 얄팍한 그 상술에 그래 그렇게 서와요 그래. 회개예요. 회개. 정말 회개예요. 여러분 그거 당첨돼도 교회에서 11조 안 받아. 그러면 여러분 그랬죠? 아우 진짜 그러면 더 해야 되겠다. 11조도 면세다. 그렇게 하지 마. 깊이 부끄러워해야 돼.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왜 믿는 사람이 그런 걸 해? 그런 길이 뭐야? 데레크를 택하는 거야. 넓은 길을 택하는 거야. 근데 가. 근데 어떻게 돼? 직업 활동도 그렇게 부지런히 안 했으니까 안 해. 손님이 오면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 자체를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그 사람 앞에 봉사해서 만족을 느끼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데서 보람을 얻으면 그 사람이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소개하고 그 회사를 소개해. 그래서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소문과 함께 번성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경영에서도 이게 ABC거든요. 기본이거든요. 네? 네, 기본이거든요. 이런 물건도 그렇잖아요. 신문에 개무장만한 광고를 해봐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시작이 되지만 가장 확실한 건 사람들이 써보고 이게 너무 좋더라. 그렇게 권할 때 물건이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해. 왜? 힘드니까. 아, 돈도 안 남는데 그걸 뭘 한 사람 왔는데 뭐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해주냐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힘드니까? 힘드니까 말이죠. 그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 음식점을 차렸어요. 음식점을 차렸는데 그런 걸 평소 해보던 사람이면,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서비스 정신이 몸에 밴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게으르면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뭐 딴 거 할 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살다가. 할 거 없어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근데 특히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서비스. 이제 음식점을 차렸는데, 아,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뭐, 한 3, 4천 원 내고, 저기, 뭐야, 국밥 하나 먹고 가는데, 뭐, 그렇게 달라는 게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뭐, 뭐도 없고, 뭐 좀 가져오시고, 그래서 그랬대. 처음엔, 네, 네, 그러고 하다가 나중에 하도 화가 나니까, 여보시오. 그 3천 원짜리 국밥 하나 먹으면서, 뭐, 이렇게 달라는 게 많어? 대충 먹고 가지. 응? 여기가 당신 집인 줄 아시오? 그 가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왜? 힘드니까. 확실하게 말하자. 그 밥 먹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서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죠? 한 사람 오면은 왕창 포대기를 씌워서 거기서 뭔가 엄청난 일을 남기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 수입이 짭짤할지 모르죠. 그 대신 한번 오고는 다시 안 가죠. 다시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보고 가지 말라고 선전하죠. 제 동생이 레스토랑을 하는데 어느 그 통계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은 그 2주인가 얼마, 뭐, 두 달인가 동안에 그 집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이, 여섯 명까지 퍼져나가는 동안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는 소문은 24명한테 퍼져나간대요. 예?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서 성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잘못해서 망하는 데는 굉장히 단기간 내에 그 망하는 목표가 성취가 된다고. 예? 왜? 힘드니까.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부지런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실직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육체도, 인격도, 인품도, 영혼도, 일상적인 직업 활동도 다 망가집니다. 그게 뭐예요? 가시 울타리예요. 게으른 사람들 중에 신용이 칼 같은 사람 보셨어요? 없죠. 게으른 사람들은 늘 핑계가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가시 울타리를 딱 만났을 때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울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느 그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6.25 전쟁이 터졌는데 막 폭탄이 떨어져서 막 그 보따리를 싸고 다 도망가기 바쁜데 이 양반은 막 돈을 막 챙기더니 큰일 났다고 막 은행으로 뛰더래요. 왜? 대출 받은 거 갚으려고. 왜 왔냐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저 은행 이거 망하면 내가 어디다 갚냐고. 어? 피난 가기 전에 빨리 갖고 가려고 왔다고. 진짜 물건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대도를 걸어가는 사람. 근데 게으른 자들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때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딱 두 글자 병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냥 한 가지 정도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게으름이 뿌려놓은 씨앗들을 어느 한순간에서 한꺼번에 거두어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게으름은 씨까지도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발본 세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타일러야 돼요. 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게으르는고? 어? 너는 자신의 일생을 부지런하게 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을 보라.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33년을 사셨지만 3300년을 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셨어요. 외로움이 그분의 친구였고 고단함이 그분의 동반자였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을 불꽃처럼 사역하셨는데 마지막 목표가 있었으니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가 다가옴을 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날 동안에 모든 힘을 쏟으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장로님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쉬셨죠. 쉬시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쉬셨는데 게으른 사람의 휴식과 틀린 거는 뭐냐면 게으른 사람의 휴식은 휴식 속에서 맛보는 즐거움 때문에 쉬는 거고 예수님과 또 그분의 뒤를 본받는 신령한 신자가 되고 싶어하는 진실한 신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이 쉼의 목적은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랬어요. 오늘 이 구절을 다 설교, 다음 주에 반절을 마저 설교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텐데,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 회의를 쭉 했는데, 어느 부서가 신방을 열심히 안 했어요. 교사들도 안 했고, 그 전도사님도 별로 잘 안 하는 것이 역력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떡하겠냐고 막 야단을 쳤을 텐데 전혀 안 그러시거든요. 마음으로 그냥 아파하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이 우울하게 교역자 회의를 끝마치고 다 떠났어요. 저 혼자 남았는데 보따리를 싸시면서 손이 덜덜덜덜 떨리셔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혼자 중얼거리시는 거죠. 저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고 저렇게 나태하게 일하다가 무슨 면목으로 우리 주님을 배웁지. 눈가에 이슬이 맺히셨어요. 그게 사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주님 만나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게으름을 고수하는 한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은 꿈속에서 사라져갈 거예요. 현실로 안 나타나고. 죄에 대한 승리? 꿈꾸세요. 그 꿈속에서 사라져갑니다. 거룩한 생활? 꿈은 꾸실 거예요. 그러나 꿈속에서 잊혀져갑니다. 진실한 신자? 한때는 꿈을 꾸셨죠. 그러나 결국은 꿈속에서 사라져갑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은 승리를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로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먹고 살고 육신을 유지하는 일에 문이 돌쩌기 위해 도는 것 같이 틀에 박은 생활을 피곤할 정도로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영혼은 핍절할 것입니다. 정욕이 그를 지배할 것이고 그의 삶에는 지금은 편안한 것 같고 아무 목표 없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쉬운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시 울타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환난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그것을 붙들고 다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싸워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섬기며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이 게으른지 오늘 토설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고칠지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변화받은 신자의 삶을 살도록 게으름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영육간에 우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살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게으름과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는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고 신실하신 아버지는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는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어떤 삶이 아버지 앞에 게으른지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저희 속의 게으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기로부터 돌이켜 설 수 있는 구체적인 저희들의 삶의 반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목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뿌리치고 아버지 앞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영적인 어두움과 지적인 무지를 물리치고 아버지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새 힘과 그리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